약한 말을 놓는 것도 like it, 너의 작은 말투도 나쁘지 않은걸. Boy, you know, know, know, know. Like the way. 말 없이 손을 잡고. Like the way.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걸. You know. Boy, boy. 얼굴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. So you're to see. Oh, don't care. So you're to see now. 생각하게 돼, yeah. 별들은 더 빛나고 시간은 점점 지나고 감성은 더 짙어져, yeah. I gotta tell you this. 너에게만 느껴지는 포근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버렸어. 아쉬워 벌써 12시. 잡고 있는 걸.